아저씨,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?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.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.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? 네.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. 1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? 네. 괜찮아요.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? 서울아파트101동205호입니다.